한국성이니 일본풍이니 말 많은 날이 돼버렸습니다. 혹 답돌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옛날 보름날 밤만 되면 처녀 총각들이 탑을 108번 돕니다. 그러다가 서로 불꽃이 튄 처녀 총각들은 데이트가 보장됐다고 하죠. 요즘에 우리 것을 찾으려는 노력들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탑돌이를 했던 보름날을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로 정한다면 어떨까요? Time.

Love Song for a Vampire. 뱀파이어를 위한 사랑의 노래. 경기도 구리시 수평동의 진기문 씨, 서울 이문삼동의 해용 씨, 경기도 성남시 수진이동의 송미향 씨, 서울 잠실본동의 정우숙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아, 좀 전에 CM이 나가기 전에요. 그린카드 그 곡을 틀어드리면서 제가 김태영 씨에게 이 곡을 띄워드렸는데요. 보니까 김태영 씨의 가슴 아픈 소식이 곡이 쓰여 있더군요. 김태영 씨 힘내십시오. 저희 FM 영화음악이 1년 동안 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사함 819호입니다. 영화 All About Eve, 이브의 모든 것의 메인 타이틀,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시골 처녀 이브, 앤 박스터는 연예계에 진출해서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열성에 감동한 카렌의 소개로 데스타 마고, 베티 데이비스의 비서가 된 것이죠. 그 후에 이브의 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마침내는 마고의 대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은인인 카렌의 남편까지 유혹합니다. 카렌의 남편 리차드가 극작가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브는 그의 작품에서 주연을 따내고 이것으로 그녀는 연기상까지 수상합니다. 갈채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이제 그 꿈꾸었던 성공을 얻은 이브. 그녀 앞에 연기에 대한 정열이 불타오르는 젊은 여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브 그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 이브의 모든 것은 화려한 영화계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이기주의를 대담하게 풍자했습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던 영화감독 조셉 L. 맨키위츠가 지난 5일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향년 83세의 나이였죠. 맨키위츠 감독은 이 영화 이브의 모든 것 말고도 49년에 새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또 한 번 차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에 1928년에 시카고 트리븐지에서 특파원으로 베를린에 파견되었다가 그곳에서 영화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화면에 영어 자막 번역을 하면서부터 영화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각본가로 활동하면서 제작에도 손을 대게 되죠. 이렇게 참 다양한 활동을 펼친 감독입니다. 그가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46년 저주받은 성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죠. 그에게 첫 아카데미의 영예를 안겨다 준 영화는 새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A Letter of Three Wives인데요. 이 영화는 40년대 미국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사는 세 명의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당신들의 남편 중 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 세 명의 아내는 각자가 자신의 남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피는 것이 있는 듯 과거를 회상합니다. 남편보다 돈벌이가 많아서 입장이 역전돼 있는 한 아내. 또 돈을 목적으로 결혼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생활을 보내는 또 다른 아내. 이 영화는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아주 유머스럽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죠. 특히 회상신과 현실의 모습이 아주 세련되게 교차되는 영화 형식은 맨퀴츠 감독의 멋진 연출력을 증명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 밖에도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차드 버튼의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와 마이클 케인이 그들의 연기에 진수를 보여준 추리극 슬루스, 그리고 또 험프리 보가트와 에바 가드너가 주연한 맨발의 백작 부인, 이런 영화들을 감독했습니다. 모두 이 감독 조셉 씨 맨퀴츠의 대표작들이죠. 특히 에바 가드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영화가 있죠. 맨발의 백작 부인, 맨발의 댄서 마리아의 화려한 성공과 또한 비극적인 생애를 회상 형식으로 묘사했던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듣죠. Song of the Barefoot Contessa, 맨발의 백작 부인의 노래입니다. 유고 윈터 홀트 악단입니다. 영화 진용 중에서 분신이화, 분심이화, 불꽃으로 마음을 태우다, 황점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영화는 정소동이 감독을 하고 장예모 감독이 주연을 했죠. 실제 연인이었던 공리와 함께 주연을 맡았고 또 서국이 특수 촬영을 담당했던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 얘기입니다. 진시황의 신녀였던 동아, 공리와 진시황의 장군이었던 몽천금, 장예모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자 진시황은 그들을 미워해서 둘에게 벌을 내리게 되죠. 바로 몽천금은 산차로 매장을 당하고 공리는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때 공리가 바로 죽기 전에 몽천금에게 입을 통해서 불로 장생약을 넣어줍니다. 이 약으로 인해서 장예모는 3000년 후에 1930년대에 금호 속 그대로 다시 깨어나고 공리는 여배우로 환생을 합니다. 글쎄요, 참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사랑 얘기가 그려졌던 것입니다. 이 공리는 또 한 번 죽었다가 그 이후에 90년대에 다시 일본 여인으로 태어나고 장예모는 그때 그녀를 또 한 번 만나게 되죠. 결코 끊일 수 없는 사랑의 끈, 그것을 신비로운 영상과 함께 보여줬던 영화였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 독산동의 최왕수 씨. 예전에 신청을 하셨던 곡이에요. 아버님 생신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요. 자, 곧 있으면 홍콩 여배우 임청아가 내한한다고 하죠. 그녀의 영화 동방불패2의 주제가 들려드립니다. 샤오홍천, 소홍진, 인간 세상을 비웃다. 진숙화의 노래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 사동의 김기훈 씨. 오늘은 친구에게 점심밥 사주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영화 동방불패2의 주제가 샤오홍천, 인간 세상을 비웃으며 진숙하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전주 덕진동의 김명훈 씨, 대구 복현동의 성민철 학생, 그리고 서초구 방배이동의 정상우 씨도 모두 잘 들으셨죠? 자, 다음 곡은 경기도 수원 씨, 메탄 3동의 최우식 씨께 띄워드립니다. TV영화 Englishman in New York,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주연한 이 영화 중에서 듣습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스팅입니다. 추억의 영화. 안드레아는 8살, 미로는 4살. 형 안드레아는 늘 몸이 약한 동생 미로를 아주 귀여워해주고 함께 놀아주곤 합니다. 아빠는 피렌체 주재 영국 대사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아빠는 미로만 귀여워하고 안드레아에게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아빠의 품 속에서 마음껏 응석을 부리고 싶고 또 숙제도 함께 하고 싶은데 말이죠. 사실 아빠는 이제 8살이 된 안드레아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그 슬픈 현실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어린 동생에게만 쏟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빠가 로마에 데리고 갈 테니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안드레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 역시 아빠는 날 생각하고 계셨어. 하지만 아빠는 약속을 깨고 로마에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미로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게 된 것이 형 안드레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빠는 오해하고 있어요. 아빠, 날 믿어주세요. 안드레아는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 추억의 이탈리아 영화 천사의 신은 이처럼 아내를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린 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그 오해로 일어나는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들을 잘못 이해하는 아버지, 에덴의 동쪽에서의 카레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아내의 싫은 면만 닮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이 에덴의 동쪽의 아버지만큼 천사의 시의 아버지도 비록 안드레아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마음의 벽이 깊은 단절을 낳고 끝내는 안드레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죠. 이 안드레아와 미로로 나온 두 꼬마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몹시도 눈물샘을 자극했던 작품이었어요. 외로울 때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슬픔을 달래곤 하던 안드레아의 그 티 없이 맑고 고운 영혼. 아마도 천국에서 그리운 어머니와 재회했겠죠. 천사의 시, 피오렌츠 카르피가 작곡한 사랑의 테마 됐습니다. 오래된 판이라서 조금 찌개가 그렇죠.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참 복고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좋으니까요. 영화 천사의 시중에서 사랑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오늘 웬일이죠? 아까 전에 정은임 씨라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요. 서울 도봉구 창일동의 노은임 씨. 영화 분노의 영류 중에서 신청곡 적어주셨네요. 서울 개포일동의 현대아파트의 이동원 씨 그리고 대구 서영무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Set Me in Motion, 브루스 온스비 and the Range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고해 간직한 예쁜 엽서 보내주신 서울 목사동의 김후영 씨께도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화 분노의 영리 중에서 Send Me Motion, Bruce Onsby and the Range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늘 천국에서 박수환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천국인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약간은 시샘이 나서 그냥 놔뒀었는데요. 몇 번이나 편지와 엽서를 보내는데도 방송을 안 해줬다고 좀 뿌리 나신 모양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곳이 천국처럼 좋아서가 아니라 극단적인 잔인한 현실에서 마지막에 찾아낸 어떤 극단적인 탈출구라는 뜻이었다고요. 박수환 씨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의 이세용 씨, 대구의 유경아 씨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만화영화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입니다. 영화 속에서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피부 브라이슨과 레즈나 베리 불러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세요. 'Cause we're only dreaming.